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감리교 단체들이 망라된 감리교 시국대책위원회가 20일 사드 배치 착동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앞서 사드 배치 지역인 경상북도 성주군에서 성주기독교연합회가 사드 배치 반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고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명운동에 골기했으며 군내 주민들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드 배치를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들을 게재하는 등 종교계의 항의 기운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는 22일 사드 배치 재검토는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으며 사드 배치 반대 평택 대책위원회는 21일 평택이역 광장에서 사드의 남조선 배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사드 배치 반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는 21일 서울의 괴뢰정부 종합총사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을 탄압하려는 보수 당국의 음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